제32차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축전 국가과학원 과학연구성과 전시회 2016이 20일부터 23일까지 국가과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과학원 산하 분원 연구소 리과대학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부문별 분과들로 나뉘어 진행된 축전에서는 400여 건의 가치 있는 성과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23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